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4장 1절에서 7절 말씀, 그리고 갈라디아서 2장 20절 한 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1절에서 7절 말씀, 구약성경 322면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신약성경 빌립보서 4장 1절에서 7절, 신약성경 322면에 기록되어 있고요. 또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여러분 찾으셨다가 같이 펼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찾으셨으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 같이 교독하여 하나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가정에서 계신 분들도 동일하게 동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이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내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또한 글레멘드와 그 외에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이어서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오늘은 주 안에서 참된 복음이 기쁨을 누리는 삶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지난주에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전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마지막 시대의 재앙이라고 하는 그런 징조들이 소개되고 있지요. 최근 호주에서 발생한 산불은 6개월 이상 지속되면서 아름다운 땅은 신음하고 파괴되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높은 파도가 쳐서 마을의 상어떼가 밀려 들어왔다고도 합니다. 소말리아와 이디오피아, 케냐, 이 아프리카 지역에서는 메뚜기떼들이 출현해서 하루에 1억 6천만 마리나 나타나 곡식을 먹어치우는데, 그 먹어치우는 양이 얼마나 많은지 하루에 3만 5천 명이 먹어야 되는 그 양을 하루에 이 메뚜기떼들이 먹어치운다는 것입니다. 도대체가 그 많은 메뚜기들이 어디서 그렇게 나타났는지, 성경에도 이 메뚜기 재앙이 소개되곤 하지요. 하여간 세계 곳곳에서 나타나는 이 재난들이 속히 끝이 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때를 바라보며 우리가 더욱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일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오래전에 한 미래학자의 경고가 계속 마음에 남습니다. 인류가 핵전쟁으로 멸망하기 이전에 세 가지 이유로 멸망하게 될 것이다. 첫째는 지도자의 부패로 멸망하게 될 것이다. 또 하나는 그 핵을 다루는 인간의 실수와 부주의로 인하여서 멸망하게 될 것이다. 또 한 가지는 인간이 더 이상 손 쓸 수 없는 무시무시한 박테리아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인류가 멸망할 것이다. 그러나 그 중에서 가장 무서운 것은 지도자들의 타락이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여러분, 타락한 종교는 사람들의 정신을 옭아매는 오랏줄과 같습니다. 그릇된 종교 지도자들은 마치 자기가 하늘의 신비를 아는 양 말하면서 사람들의 마음을 자기에게 예속시키지요. 종교의 본령은 사람들을 자유케 하는 것인데 오히려 사람들을 종이 되게 만듭니다. 세상이 혼란하고 삶이 힘겨울수록 사람들은 어떤 강한 권위에 존속되기를 원하는 경향이 있지요. 삶의 모호함과 불확실한 그 미래를 견뎌낼 내적인 힘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단 종파들이나 나쁜 종교인들은 그런 마음의 틈새를 파고들어서 사람들을 지배합니다. 그들의 지배를 받는 사람들은 공통적으로 광신적인 모습을 보이게 마련입니다. 존 웨슬리는 광신의 본성이라고 하는 설교에서 광신은 잘못 상상된 하나님의 힘과 감화에서 나오는 것이다. 광신은 잘못 상상된 하나님의 힘과 감화에서 나오는 것이다. 그들은 자기들에게서 어떤 하나님의 특별한 계시나 혹은 어떤 은총이 주어졌다고 상상을 해요. 그들은 아주 생활의 사소한 일들까지도 하나님으로부터 특별한 지시를 받고 있거나 받을 것이라고 상상을 합니다. 여러분, 건전한 신앙생활은 결코 이런 것이 아닙니다. 이성과 경험을 잘 활용하면서 우리에게 이미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그런 가운데에 성령은 말씀의 뜻을 일깨워주시기 때문이지요. 광신자들의 가장 큰 문제는 교만에 있습니다. 자기와 다른 사람들의 생각을 무시하지요. 다른 이들로부터 배우려고 하지를 않습니다. 불친절하고 탐욕스럽습니다. 광신자들은 건강한 시민으로서의 삶을 살아가지 못합니다. 믿음이 좋다는 이들이 더욱 인류를 경멸하고 고통받는 이들에 대해서 무관심합니다. 그들의 영혼이 어딘가에 묶여져 있기 때문이지요. 자기 중심성을 벗어나지 못하는 신앙은 결코 신앙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온 세상이 신천지의 행보에 관심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이렇게 교회를 다니는 성도들조차도 신천지 그토록 빠질까요? 신천지 안에는 목사의 자녀들도 장로의 아들, 딸들도 그렇게 많다지요. 심지어는 목사들도 목회자들도 넘어간 일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들 한 사람을 보습하기 위해서 적어도 한 팀을 이루어 아주 의도적으로 전략적으로 접근하여 거짓말로 속이고 포섭한다고 하지만 더 근본적인 원인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토록 교회를 오래 다녔지만 온전한 십자가 복음을 경험하지 못한 데에 있습니다. 교회를 다니며 수없이 복음의 이야기를 들었지만 그 십자가 사건이 나의 사건이 되지 못한 것이지요. 신천지에 넘어간 사람 중에 한 사람이라도 분명하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복음의 비밀을 깨닫고 그 십자가의 그 은혜를 아는 사람이 신천지에 넘어간 이들을 본 적이 있으시나요? 저는 한 사람도 본 적이 없습니다. 어떤 이가 넘어가나요? 상처가 많고 사연이 많고 그래서 그들이 사전에 이것들을 다 파악해서 가려운 데 갈급한 데 긁어주니까 훅 하고 넘어가는 경향들이 많아집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문제는 자기 안에 분명한 십자가 복음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결코 예수를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들은 이단 사상에 넘어가지 않습니다. 아무리 거짓말로 교묘하게 유혹해도 내 자신만 분명히 복음 안에 서 있으면 문제될 게 없지요. 신천지가 거짓말을 해서 이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를 벗어난 그 잘못된 해석과 교리로 사람들의 그 영혼을 파괴하면 이단이에요. 끝이 다르면 이단인 것이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에 이를 자가 없느니라. 보혜사 이만이 무슨 영생불사 더 쳐다볼 가치도 없습니다. 교주 그 자체가 이단이에요. 그런데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또 다른 차원의 재앙의 시작은 이 코로나19 바이러스의 문제가 아니라 이곳저곳에 숨겨져 있는 이단의 활동들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 안에 온전한 복음이 없다는 것이 재앙의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복음으로 무장되지 않으면 재앙은 계속해서 올 것이고 시대가 바뀌어도 이단들은 옷을 바뀌어서 계속해서 나타날 것입니다. 복음이 분명하지 않으면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여전히 외로울 것이고 영적인 혼란은 계속해서 일어날 것입니다. 올바른 복음으로 무장되지 않으면 신천지뿐만 아니라 이 세상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에게서 재앙입니다. 그러니까 자급의 사태를 통하여 우리의 육적인 질병뿐만 아니라 우리가 더욱 깨어 근신해야 될 것은 복음을 복음되게, 성도를 성도되게, 교회를 교회되게, 올 한 해 우리 교회 폐허처럼 복음으로 무장된 성도다운 성도들, 교회다운 교회가 되게 하시고자 하나님은 이 땅에 재앙을 허용하시는 것입니다. 왜요? 진짜와 가짜를 구별하려고. 그리고 진짜지만 연약한 성도들의 믿음을 더욱더 주 안에서 굳게 하려고 때로는 재앙도 허용하십니다. 하나님이 재앙을 내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바로 서지 못해서 재앙이 틈을 타서 우리 안에 들어오는 것이지요. 문제는 아무리 어두운 밤바다라 할지라도 빛을 비춰주는 등대가 있으면 사고가 나지 않듯이 우리 주변에 복음을 간직한 복음의 사람, 사로잡힌 사람들이 적다 보니까 어둠의 기승을 부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복음의 빛이 우리 안에 강하게 있으면 결코 넘어가지 않습니다. 신천지는 처음부터 끝까지 거짓말의 대가들이에요. 자기들에게 와서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통해서 신천지를 깨달아야 구원에 이른다고 주장을 하지요. 그런데 그 내용은 둘째치고요. 여러분, 요한계시록을 모르면 구원을 못 받습니까? 천만에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한 구절만 분명히 믿어도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바울은 요한계시록을 알지도 듣지도 못했어요. 그럼 바울은 구원받지 못했습니까? 말도 안 되는 거짓을 주장합니다. 말씀을 끼어 맞추는 것 자체가 사기지요. 여러분, 약장수일수록 이리저리 말을 막 끼어 맞추고 설명을 하며 약 팔잖아요. 가짜인데 듣다 보면 진짜인 것처럼 들리지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복음이에요. 내가 분명하게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 대속의 죽음, 화해의 십자가, 부활하여 지금도 성령으로 우리의 함께 하시는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이것이 관건입니다. 내 안에 분명한 십자가 복음이 있으면 어떤 어둠의 세력이 공격해 온다 할지라도 그 어둠의 권세는 저절로 떠나갈 줄 믿습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천지를 욕하기 전에 우리의 회개가 우선 되어야 될 것입니다. 우리의 나태하고 영적인 이 게으름, 복음 앞에서 우리가 바르게 서이지 않기에 여러 이단의 미혹들이 더 창궐한 것입니다. 바라기는 이 예배당 문턱만을 오고 가는 종교인들이 아니라 온전한 십자가 복음 위에 든든히 서는 성도님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지난주일에 사도 바울이 빌립보 성도들을 향한 그 애절한 사랑의 당부를 우리가 들었습니다. 나의 기쁨이며 나의 면류관인 사랑하는 믿음의 동역자들에게 바울은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주저앉거나 흔들리지 말고 주 안에 굳게 서라. 그리고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어라. 믿음의 동역자들을 서로 지체들을 서로 도우라. 그렇게 말씀했지요. 오늘 이어서 4절에 보면 주 안에서 기뻐하라고 말씀합니다. 기뻐하라. 명령이지요. 기뻐하라. 이게 명령할 수 있나요? 행복하라. 이게 명령에서 되어질 부분인가요? 예전에 TV 선전에 보니까 맛있어져라. 이게 맛있어집니까? 그런데 오늘 바울은 우리에게 명령하기를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이 기뻐하라는 수동태지요. 그래서 내가 원할 때에 기뻐해지는 것이 아니라 어떤 여건이 충족되거나 문제가 해결되어질 때 비로소 기뻐해지는 것입니다. 근데 바울은 기뻐하라 명령해요. 게다가 항상 기뻐하라고 말씀합니다. 이게 가능한가요? 그냥 희죽거리면서 그냥 늘 웃고 다니면 그런 사람들만 모여있는 곳, 글로 보내야 되겠죠. 항상 기뻐할 수 있습니까? 정상적인 이성과 지성을 가지고 있다면 이게 가능하지 않은 것입니다. 왜요? 우리 삶 가운데 여러 가지 문제들이 항상 끊임없이 늘상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오늘 이 편지를 쓰고 있는 이 사도 바울의 입장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보았듯이 바울은 지금 감옥에 놓여 있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 창립 멤버인 유오디아 이 유곤사, 순두개 이 순군사가 이 창립 멤버들끼리 서로 아주 갈등하고 싸우고 교회 안에 거짓된 가르침과 거짓된 교훈들이 들어와 있어서 성도들은 혼란 가운데 지금 놓여져 있습니다. 어느 것 하나 기뻐할 만한 조건이 하나도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한 것이죠? 바울은 오늘 우리에게 그 답을 주고 있는데 주 안에서 이게 키포인트에 있죠. 주 안에 있으면 사실 빌립보서 4장에 와서 바울이 하는 모든 권면들은 사실 다 불가능해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걸 가능케 하는 것이 무엇이라고요? 주 안에 있으면 신자로서 이 땅을 살아가면서 계속해서 고난을 닥치는데 어떻게 우리가 끝까지 견고하게 서 있을 수 있단 말인가요? 어떻게 우리가 자빠지지 않고 계속 환란에 있는데도 견고하게 서 있을 수 있단 말인가요? 다 나 같은 사람들만 모인 죄인의 공동체인데 잠깐도 아니고 어떻게 오랫동안 같은 마음을 품을 수 있다는 말입니까? 불가능한 일 아니에요?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에 늘 어렵고 힘든 일들이 계속해서 닥치는데 어떻게 항상 기뻐할 수 있다는 말인가요? 더욱이 지금 온 세계가 바이러스로 인해서 지금 난리인데 우리가 이런 상황 속에서도 기뻐할 수 있습니까? 불가능하게 보이는 것이죠. 그런데 이 모든 불가능한 것을 가능하게 보이는 한 단어가 있는데 그게 뭐라고요? 주 안에서라는 것입니다. 믿음에 굳게 서는 것도 같은 마음을 품는 것도 항상 기뻐하는 것도 다 불가능하게 보이는데 이 불가능한 것을 가능하게 바꾸는 게 뭐라고요? 나의 힘이 아니에요. 나의 의지가 아니에요. 나의 인격? 여러분 우리의 인격이 얼마나 별 볼 일이 없는 거 아시잖아요. 딱 하나 주 안에서. 그래서 이 주 안에서라고 하는 단어는 우리 신자에게 있어서 매우 매우 소중하게 여겨지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늘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신비적이거나 기계론적인 기쁨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예수 믿어봐. 예수만 믿으면 모든 게 다 잘 풀릴 거야. 예수 믿으면 다 죽을 병에서도 나을 거야. 건강해지고 문제들도 사라지고 자녀들도 앞길들이 다 잘 열리고 예수만 믿으면 만사 형통이고 항상 기쁨이 넘칠 거야. 여러분 바른 기독교는 결코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번영신학을 외치는 사람들은 예수만 믿으면 부자되고 병도 치유되고 성공하고 출세하고 이 땅에서의 번영을 목적으로 삼지만 참된 기독교는 그게 목적이 아니지요. 넓은 길이 아니라 오히려 좁은 길이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삶입니다. 하여 그리스도인이 되어도 환난이 있지요. 그리스도인이 되어도 아픔이 있고 한숨이 있고 통곡이 있고 눈물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기뻐할 수 있습니다. 왜일까요? 주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는 말이 무슨 의미가 있는 것입니까? 세 가지로 요약해 볼 수 있는데 주 안에서 기뻐하라라고 하는 이 말씀은 첫 번째로 바로 주님 안에 있는 기쁨으로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주님 안에만 있는 기쁨으로 기뻐하라. 그게 뭘까요? 바로 구원의 기쁨이에요. 여러분 구원의 기쁨은 다른 데는 결코 없습니다. 신천지의 말처럼 새 하늘과 새 땅. 신천지에 가서 14만 4천 명의 인을 받아야 천지가 개벽하고 구원에 이르는 것이 아니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주 안에 있을 때 얻을 수 있는 그 기쁨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에 여러분 구원의 기쁨을 가지는 모든 신자들은 덧붙여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이렇게 구원을 받아서 기쁜데 이 구원은 나의 공로가 아니라 철저한 하나님의 은혜다. 결코 이 구원은 인간의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고 기쁨,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게 주어진 이 구원의 기쁨도 주도권이 결코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구원이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이 구원의 기쁨은 나의 여러 가지 상황과 여건에 의해서 어떻게든 훼손당하거나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비록 감옥에 갇혀있다 할지라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거느린다 할지라도 비록 내 삶 가운데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것이 주님께서 내게 주신 구원의 기쁨을 결코 훼손시킬 수 없다라는 것이죠. 하여 성도는 주 안에서 이 구원의 기쁨과 은혜를 붙잡을 수만 있다면 항상 기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이 구원의 기쁨을 우리가 기억하지 못하고 붙잡지 못하면 이 기쁨은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구약에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40년 애굽의 종살이에서 탈출하여서 이제 그 홍해를 건너게 됐죠. 홍해 앞바다가 휘갈리더니 육지처럼 건너가고 나서 뒤쫓고 나던 애굽 군대가 다시금 침몰된 그 물에 다 침수당하고 그것을 현장에서 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당신들의 그 구원의 기쁨의 감격이 얼마나 벅찼을까요? 그런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들어가자마자 원망하고 불평을 쏟아내잖아요.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모세가 한 가지를 얘기해요. 뭘요?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너희들을 여기까지 지키시고 인도하신 여호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모세가 왜 이야기를 해요? 이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면 결코 기뻐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한 가지 더 나아가서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많은 성도들이 이런 고민을 합니다. 그동안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는데 왜 내 삶에 이렇게 변화가 일어나지 않을까? 왜 내 삶 가운데 기쁨이 없을까? 나름대로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있는 것 같은데도 신앙생활이 피곤하고 하지 말아야 될 것은 왜 이렇게 많은지 죄책감은 더 늘어나고 더 좋은 설교들을 찾아서 들어야 되는가? 더 많이 기도회를 해야 되나? 여러분, 나 자신도 나 하나 변화시키지 못하는 복음이라고 한다면 이게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여러분, 이 십자가의 복음을 이해되지 않으면 교회를 다니면 다닐수록 어쩌면 더 피곤할 수 있어요. 왜요? 우리의 힘으로 안 되니까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내 삶의 구주로 영접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실패하고 육신적인 삶에서 벗어나지 못하면서 살아가요. 오늘 장로님 기도해 주신 것처럼 우리의 옛 본성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살아가요. 왜요? 십자가의 한 면만을 보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십자가의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우리 인간은 아담 이래로 죄라고 하는 바이러스에 의해서 감염돼서 결국은 죽을 수밖에 없는 치사율이 굉장히 높은 그 절망의 상태에 있는 우리 인간들에게 성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성자 예수님을 이 땅 가운데 보내셔서 십자가의 희생제물로 죽이게 하셨습니다. 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를 믿고 영접하는 자에게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문제가 뭐예요? 이 놀라운 이 십자가가 내 삶 가운데의 능력으로 작동하지 않는 데 있어요. 예수를 믿지 않아서가 아니에요. 예수를 믿고 있어요. 단지 우리 죄를 구원하는 이 속죄의 복음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 나라의 복음,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총체적인 그 복음의 회복이 우리 안에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왜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에 우리도 같이 죽게 하셨나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 스스로 죄기를 이기려고 용을 쓴다고 이길 수 있나요? 여러분, 진짜 노력하면 성품이 바뀐다고 생각하세요? 교회 열심히 오래 다닌다고, 열심히 봉사한다고 바뀐다고 생각하세요? 그렇게 설교를 많이 듣고 그렇게 때로는 기도도 열심히 하고 그러는데 설교를 듣는 그날만이라도 변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안 바뀌어요. 하루도 못 가서 저녁 되면은 또 헛소리하고 내 자아가 아직도 시퍼렇게 살아있어요. 그렇지 않나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오늘 읽었던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을 다시 한번 선포해 봅시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니라. 여러분, 이 십자가의 비밀을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는 이미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을 때 우리도 같이 죽었어요. 우리 옛사람이 죽은 거예요. 하여 십자가에서 나의 죽음과 죄를 가져갔고 내 안에 예수가 충만한 삶, 예수님이 통치하시는 삶의 전환이 우리 안에 일어나야만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우리를 새롭게 된다는 것은 우리가 노력해서 되는 문제가 아니라 예수의 생명이 우리와 접붙임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나를 지배하고 나를 다스리고 우리를 통치하기 시작할 때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비로소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전에는 그토록 그렇게 노력해도 안 됐던 성품이 그리스도 중심으로 살게 되니까 여러분 주변의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보고 나서 이 사람이 예수 믿더니 달라졌네, 이 사람의 성질이 바뀌었네. 이 얘기를 듣게 되는 것입니다. 하여 주님이 우리를 다스리지 않으면 우리가 애쓰는 노력은 노력하면 할수록 우리에게는 더 무거운 짐들이에요. 내가 남편을 바꾸고 아내를 바꾸려니까 안 되는 거지요. 그런데 내가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솔직히 나아가 주님 나는 할 수 없습니다. 주님은 이미 다 이루셨네요. 주님밖에 없군요. 주님이 나를 다스리도록 우리의 자신들을 내어드릴 때 비로소 변화가 시작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게 성숙이에요. 여러분 교회를 오래 다닌 횟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가 나를 지배하고 있어서 그 모든 행동의 동기가 예수인가 아니면 내 욕심인가.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정말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언제나 주님 말고 그 밑에 카드가 깔려 있어요. 내 육신의 카드, 욕심의 카드, 내 자아의 카드가 그 밑에 늘 숨겨져 있단 말이죠. 그런데 주님께서 그리스도께서 지배하기 시작하면 그를 통하여 비로소 주님의 선하심이 드러나기 시작하니까 얼마나 아름답고 좋은지 모릅니다.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니고 집사, 장로, 권사, 목사가 됐어도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지배하지 않으면 열심히 봉사한들 성품은 안 바뀌는 거예요.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얘기 다 하고요. 화 다 내고요. 그런데 그 안에 십자가의 능력이 지배하기 시작하면 인생이 확 바뀌는 것입니다. 옛날에는 죄짓지 말아야지, 정말 죄짓지 말아야지. 제가 청년 때부터 얼마나 죄와 싸우느라 고생했는지 몰라요. 우스개 얘기처럼 하지만 지하철에서 예쁜 여학생 마주치면 하루 종일 성경을 묵상하지 않고 여학생 묵상하다가 볼펜 떨어뜨리고 이런 일들이 그래서 또 죄책감이 빠져서 고민하고 예수 믿고 내 힘으로 죄와 싸워 이기는 줄 알고 금식기도 하고 철학기도 하고 삼기도 하고 얼마나 열심을 냈는지 몰라요. 문제는 산에서 내려오면 또 넘어져요. 어떤 때는 주일날 오전에는 충만 왔다가 저녁에는 또 죄짓고 있어요. 그러면 그 다음날 또 눈물로 회개하고 용서해달라고 하고 이렇게 반복하기가 끊이질 않았어요. 이게 얼마나 오래 갔는지 몰라요. 신학교 다닐 때도 이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지가 않았어요. 그러다가 한참 후에야 이 십자가의 도, 특히 제핀 루이스의 글들을 통하여서 이 비밀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때부터는 어떤 죄의 문제가 공격해와도 내가 그것을 물리치려고 애쓰지 않아도 그저 내 안에 계신 그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묵상할 때 그 죄의 문제들이 사라지는 그 사실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청계부를 섬기던 시절 우리 청년 지체들 가운데에 아주 담배를 사랑하는 모임이 있었어요. 죄는 아니지만 예수 믿고 나서 끊으려고 해도 이게 안 끊어지니까 이들이 너무 힘들어하는 거예요. 뭐 금연학교도 가보고 여러 가지 나름대로 막 용쓰는데 이게 잘 안 끊어지는 거죠. 그래서 본인도 괴로워하고 그래서 제가 방식을 바뀌게 했습니다. 야, 니들이 담배 끊으려고 스스로 끊으려고 하지 말고 주님께 맡겨라. 담배 끊으려고 애쓰는 대신에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려고 애쓰렴. 실제로 많은 이들이 그렇게 노력해도 안 되었는데 어느 순간에 저절로 끊어졌어요. 그렇게 식사 후에 피는 그 세상에 줄 수 없는 그 맛. 이게 어느 순간에 이게 그 맛이 사라져버린 거예요. 여러분 본질을 붙잡으면 부수적인 것은 저절로 없어져 버려요. 은혜라고 하는 것이 그거죠.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 싸웠을 때 부분이 아니에요. 우리가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고 십자가에 감격이 임하고 능력이 임하면 세상이 저절로 끊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십자가를 이해하시고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게 되면 모든 게 자유해집니다. 이 비밀을 모르니까 어려운 일 생기면 시험 들고 마음이 좀 외로우면 유혹에 빠지고 일이 잘 풀리면 할렐루야 아멘 하다가도 일이 좀 안 풀리게 되면 하나님이 나를 안 사랑하시나 봐. 금세 또 좌절하고 그러나 여러분 그리스도가 내 중심을 차지하고 있으면 자유케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중심으로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 십자가를 이해하지 못하면 평생 신앙생활 하면서도 갈등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인간은요 어쩔 수 없어요. 좋은 놈 나쁜 놈 괜찮은 놈 다 있지만 모두가 이미 죄로 오염되어 있어서 겉으로는 다 신사인 척 하지만 내 안에 있는 이 아담의 죄의 성품을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노력하고 애써서가 아니라 승리하신 주님을 붙잡고 탁 의지했더니 내가 그렇게 안 되던 것들이 순식간에 다 해결되더란 말이죠. 그때 부르는 찬양이 이거예요. 오 우리 영혼이 벗어났도다 사냥꾼이 올무에서 새같이 오 을무가 끊어졌네 해방되었네 우리 도움은 주의 이름. 어린 시절에 불렀던 이 찬양은 뭐 아무 생각 없이 불렀는데 돌이켜보니까 정말 이 찬양이야말로 진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를 찾은 사람이 부르는 찬양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예수의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오기 전까지는 인생의 문제는 결코 해결이 될 수가 없습니다. 예수의 생명, 이 복음이 나를 지배하기 전까지는요. 교회를 다녀도 여전히 고민하고요. 갈등하고 내 안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더러운 생각들, 짜증, 분노, 우울증, 자살 충동 이 모든 것들 속에 하나님의 통치가 일어나기 시작하면 새로운 피조물로 그렇게 바뀌지 않으면 이 모든 문제를 십자가에서 처리하지 않으면 평생 죄의 노예 속에서 살아갑니다. 결코 우리의 신앙생활이 기쁨이 없고 자유가 없지요. 하여 우리가 하루속히 우리 자신의 연약함과 죄인됨을 철저하게 인정하고 여전히 내 힘으로 살아가지 하려고 하는 내 능력, 내 의지, 내 경험 붙잡고 언제든지 나는 할 수 있다라고 외치며 살고자 하는 이 우리의 아담의 옛 본성을 십자가에 못 박지 않으면 우리는 실패한 인생이에요. 그러니 날마다 날마다 예수 앞에 나와야 되는 것이죠. 우리의 성품이 지배, 육의 성품이 지배되지 못하도록 매일매일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것이고 주님을 붙잡는 것입니다. 이미 주님은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승리하셨습니다. 예수의 지배를 받으면 더 이상 시간 낭비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탁월한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내가 남편을 사랑해야지, 내가 더 노력해야지, 내가 더 힘을 써야지. 되나요? 안 돼요. 내가 예수님께 지배당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을 다스리시면 예수님이 여러분을 기도하게 하고요. 예수님이 여러분을 봉사하게 하고요. 예수님이 여러분을 성교하게 하고요. 예수님이 여러분을 낮아지게 하고요. 예수님이 지배할 때만 신앙생활이 감격이고 예배가 감격이고 예배가 축제가 되어줄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이유는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예수를 믿게 되면 반드시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누구를 보내주시죠? 성령님을 보내주세요.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그런데 성령 하나님은 우리를 결코 떠나지 않으세요. 우리와 함께 하세요. 우리가 어떤 어둠의 인생의 터널을 지닌다 할지라도 성령 하나님께서는 나를 따라다니세요. 떠나지 않으세요. 우리가 어떠한 낯선 곳을 걷게 되면 두려움이 밀려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힘 있고 든든한 이가 함께하게 되면 그 여행은 안전하고 즐거운 것이죠. 그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놓지를 않으세요. 여러분 수술대에 올라가 본 경험이 있으신가요? 아무리 간단한 진찰이라 할지라도 수술대에 오르면 긴장하게 되고 혹시나 무슨 잘못된 게 나오지 않을까 염려하게 되지요. 여러분 수술대에는 누구랑 같이 올라갈 수가 없어요. 수술대는 누구나 홀로 올라갈 수밖에 없는 게 이 수술대예요. 그러나 그 수술대 위에서 아버지여 주여 신흥 같은 소리로 주님을 불러도 성령 하나님께서 이 신음에 응답하시는 분 그분이 바로 우리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어떤 상황 속에서도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을 때에 우리는 기쁘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는 의미는 역사의 주도권은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역사의 주도권은 하나님께 있는데 그 주님께서 세상에나 그 역사의 주도권을 가지신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대요.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나를 붙잡고 놓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의 주도권을 가지신 주님께서 나를 붙잡고 놓지 않으시면 비록 지금은 힘들고 어렵지만 결국엔 주님께서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시겠어요? 가장 선하고 좋은 곳으로 인도하실 것이라는 믿음을 갖기에 비록 지금은 힘들고 외로운 길을 걷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안이 기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바울은 오늘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염려를 안 할 수가 있나요?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 여정 가운데에 정말 염려할 거리들이 막 쓰나미처럼 밀려오는데 돌아서면 정말 바람 잘 날 없는 우리의 이 인생 여정인데 어떻게 염려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바울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라고 오늘 하는 것은 바울의 신앙 고백과 같은 이야기입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가 지금 염려하고 있는 이 모든 문제의 결과와 승패는 염려하는 나와 너에게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역사의 주관자이신 주님께 달려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무작정 배짱 튀기면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 괜찮아, 다 잘 될 거야, 그냥 스스로에게 마치 마인드 컨트롤 하면서 염려 같은 거 하지 마, 그거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선포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염려하는 문제의 승패는 결국 나의 손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손에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이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즉 그런 믿음을 가지고 다만 뭐하라고요?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는 것이죠. 여러분, 누가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고 누가 하나님께 간구할 수 있나요? 내가 염려하고 있는 이 모든 문제의 승패와 결과가 오직 주님의 손에 달려있다라고 아는 사람들은 기도하는 것이죠. 내가 염려하고 있는 이 문제의 결과와 승패가 나에게 달려있다라고 한다면 우리의 기도가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결국에는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 달려있다라는 것을 믿는 자들은 기도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에 기도하고 어떻게 기도하라고요? 감사함으로 기도해라. 왜요? 이 모든 문제의 승패는 주님께 달려있는데 그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이죠. 비록 어두운 터널을 지나간다 할지라도 이 감사가 훼손되어질 수 없는 감사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님 때문에. 이게 주 안에라는 말입니다. 이에 그 결과가 무엇이죠? 오늘 말씀 여러분 7절입니다. 7절 말씀 한 번 더 읽기를 원하는데 7절 말씀 같이 읽지요. 시작.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게 뭐예요? 4절에서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고 하는 그 삶의 열매를 말하는 거죠. 주 안에서 이렇게 항상 기뻐할 수만 있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는 삶의 열매가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5절에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리라. 우리가 주님의 용서하심과 관용에 의해서 우리의 구원의 기쁨을 누리고 있으니 구원받은 우리들은 또 다른 사람들에게 용서와 관용을 베푸는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께서 가까이 오실 날이 멀지 않았습니다. 종종 말씀드리지요. 오늘 신고 있는 이 신발, 내일도 이 신발을 신을 거라고 아무도 보장을 못해요. 오늘 신고 나온 이 신발, 내일도 신고 밖으로 나갈지 아무도 보장할 수가 없어요.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예, 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이 가까울수록 더욱더 사랑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는 이미야 아직,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시작되었지만 아직은 완성되지 않는 이 사이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이 땅에서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어떤 목사가 좋은 목사일까요? 교회를 크게 부흥시켜 성도 수가 많으면 좋은 목사일까요? 어떤 아빠가 좋은 아빠일까요? 아이들을 많이 낳으면 좋은 아빠인가요? 그거와 상관없이 사랑이 많으면 좋은 아빠이지요. 아이들을 바른 길로 양육하면 좋은 아빠이지요. 성도들을 사랑으로 바르게 믿음의 길로 인도하면 좋은 목사가 되겠지요. 어떤 신자가 좋은 신자인가요? 우리가 진실되게 서로 사랑하면 좋은 신자가 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이 어려운 시기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더욱더 주 안에서 복음에 굳게 서서 구원의 기쁨을 우리가 놓쳐버리지 말고 어떤 고난 속에서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을 의지하고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께 대한 견고한 믿음으로 결코 치우치지 않는 걸음을 내딛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